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민주공고공산당 총비서, 제수고공산당 21조항위원회 총비서,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 부총비서를 비롯한 여러 나라 정계인사들은 보내온 전문과 편지들에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김일성 동지를 한결같이 우러르며 흠모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상이론의 용재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신 그의 영도에 의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 책동을 물리치고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있는 것은 조선인민과 진보적 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긍지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